국경조례 즈음에서 토마스 피슬러 조조 스위스 외무성 협조사무소 대표가 29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에는 궁서궁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습니다. 스위스 외무성 협조사무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